숏발서는 다들 춤추나 보지. Oh yeah, 이 좀 해라 내 말에 너는 혀가 꼬인 말투로 날 쳐다보며 둘러댔지. 눈물기 다가오른 네 얼굴 불을 지를지. 왜 내가 널 좋아한지 나도 잘 모르겠지. 지지배배 지지배 지지배배 지지배